Hey boy, why can't you feel me? Please tell me what I need. 예쁘다는 말은 안 해도 사랑한다는 말은 안 해도 항상 곁에 있지 않아도 넌 oh my boy. 자꾸 자기 잘난 척해도 자꾸 관심 없는 척해도 oh my love, oh my boo, oh my boy. 매일 웃어주지 않아도 매일 만나주지 않아도 매일 답장하지 않아도 넌 내꺼 내꺼. 데이트는 끝만 같아도 분투 많지 않아도 돼도 I love you, I'm falling in love. 사랑에 푹 빠져버려 나와 자석처럼 땅부터 있고 파 두근두근 거리는 내 맘 너에게 느껴지는 부끄러운 맘 이리저리 튕겨보아도 너의 눈치 없는 하트는